서 애태우던 그날 밤 비눈물에 얼룩진 그대의 모습 어차피 떠나야 할 인연이기에 미련 없이 보낼 것만 잊지 못할 그 추억 그날 밤 더비 날엔 비가 내렸지 영동 영동 그릇을 그대와 만나던 곳 소초동 주점에는 들창문을 내리는 밤비 소리뿐 되돌아볼 수 없는 그대이지만 영동 그릇을 영동 그릇을